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11 1부 시작합니다.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원입니다. 삼성전자가 또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네. 이제 정식 발표했고요. 네. 네이버도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한 8시 한 5분 10분에 발표해서 네. 나름 네이버는 깜짝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네. 주가는 어떤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뭐가 있지 오늘? 네이버... 어저께는 건설주들이 줄줄이 실적 발표했죠? 네, 건설주들이 그리고... 줄줄이 실적 발표했는데 네. 실적에 대한 미스가 이제 계속 많이 나오고 있죠. 삼성물산에 대한 쪽 네. 지금 보게 되면 어닝쇼크 4천억 적자에 대한 쪽을 나타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미스, GS건설도 미스. 지금 보게 되면 컨센서스를 계속해서 하회하는 실적에 대한 쪽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 쿠웨이트 지금 보게 되면 연륙교 부실공사에 대한 이슈에 대한 쪽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연륙교? 네네. 어디서 들어봤는데 그런 말? 예, 그 건너는 거 있잖아요. 바다하고 바다를 건너는 이런 그 지금 보게 되면 맞아, 맞아. 그런 거 많이 있죠. 예예. 예. 그래서 오케이. 지금 보게 되면 이게 연륙교인데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쿠웨이트 정부에서 현대건설에게 부실공사에 대한 부분 지금 자베르 연륙교 부실공사했다. 지금 뭐 그 시사저널에서 단독 현대건설이? 네네. 왜? 그래서 이제 그 공기가 이제 지연됐다. 네. 상판에 대한 쪽을 공사하는 데 있어서 지금 보게 되면은 네. 상판 제작 부분으로 제작 부분은 공사 중단으로까지 이어졌고 이로 인해서 쿠웨이트 기업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시사전을 좀 불손한 잡지 아니냐? 네, 불손하죠. 이번에 저거 했더니잖아. 어버이연합. 네네. 어버이연합 이제 보도했던 데인데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이 공사 지연에 대한 결과 뭐 현대건설 책임이다. 뭐 그래서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일단은 네. 중동 지역에서에 대한 공사에 대한 그 불확실성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쪽이 좀 끝나지 않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미승인 도면을 사용을 했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갖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이 중동발 네. 아직까지도 빅베스에 대한 쪽이 완료되지 않았다. 뭐 삼성물산에서도 봤었고 그리고 네. 또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또 이제 호주 쪽에 대한 얘기가 지난번에 또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네네. 호주 쪽과 관련된 이제 불확실성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 었는데 네. 여전히 이 건설 쪽에서의 불확실성에 대한 쪽이 좀 지속되는 모습이고요. 네. 지금 뭐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보게 되면 페이스북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죠. 네.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하면서 시간에서 9% 이상 상승하는 모습 네. 보여줘서 이제 신고가가 거의 또 임박해 있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 페이스북의 주가를 보게 되면 신고가 거의 지금 118불이면은 이 신고가 근처에 이 가격이면 사실상 최고가예요. 예, 사실상 최고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가 신고가에 대한 쪽이 좀 임박해 있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애플 같은 경우가 시간 실적 발표하고 나서 마이너스 8%. 오늘은 네. 페이스북이 또 이제 플러스 9% 네. 뭐 이렇게 되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제 실적은 좋았습니다만 네. 오늘은 역시 음봉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예상된 실적 발표 그리고 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오히려 주가에 대한 부분은 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하여튼 건설 잠깐 얘기해 주고 실적 네. 얘기했는데요. 실적은 실적이고 네네. 주식은 실적도는 과거 실적이고 우리 이제 희망을 먹고 사는 게 주식이잖아요. 네네. 1일부터 3일까지 우리 대통령께서 또 거기 가시잖아요. 100억에서 최소 100억에서 200억 달러. 우리나라 또 22조 원 정도의 대규모 HOA가 있다 그랬잖아요. 헤드 오브 어그리먼트의 발표 기대감. 네? 그리고 대림 산업이 제일 많을 것 같고요. 뭐 GS 건설, 현대삼 등등 현대 건설 나오는데요. 저는 건설주는 어찌 됐건 다음 주까지 살아 있다고 있어요. 네, 네. 뭐 실적이랑 뭐 별 잘 관심도 없고. 네. 하여튼 뭐 주가는 그 이유는 몰라. 6개월 후에, 1년 후에 그 사업이 수익을 땄는지 안 땄는지 그거 관심 받으면 솔직히 바보지. 해외 건설 쪽은 솔직히 바보 된 거 아니에요? 네네. 아랍에미리트의 형제 나라 된 나라부터 바보 됐어. 해외에서 수주한 거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여하튼 뉴스에 반영된다는 얘기야. 뉴스는 쏟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하여튼 제가 아는 한은 건설의 대규모 수주나 하여튼 우리나라 유사의 최대 수주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펀더멘탈은 모르겠고요. 그 이후에 주가가 6개월 후에 1년에 될지는 뭐 아무도 모르죠. 네. 네. 그리고 또 2년 후 3년 후에 될지 또 어떨지 모르지만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바로 특징 좀 몇 개 좀 들어가면 저는 이거만 보면 우리 호수형님 생각나지? 어떤 거야? 내가 첫날 바로 찍었던 OCI 내 건 낼름 팔아먹은 거 오늘 훅 OCI. 올랐다가 운봉 나오고 있는데 오늘 훅 네네. 올라왔잖아요. 네. 이게 계속 말씀드리면 미국의 태양광 훅 살아있거든요 지금요. 네네. 저는 어저께 딱 한 조목에 하나케미칼 얘기했는데요. 하나케미칼인 건 좀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최고는 미국의 어느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저께 딱 한 조목 혹시 들으신 분 말씀을 했지만 진코 솔라라고 있어요. 진코. 아, 진코는 중국계 태양광 회사의 최고 회사인데요. 미국에도 상장돼 있는데요. 그게 지금 탑픽 중에 탑픽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 하여튼 있잖아요. 그런 거. 근데 그거의 1위 회사가는 하나 큐리셀? 하나 큐셀. 큐셀? 네네. 네, 그게 더 큰데요. 하여튼 그 관련된 뭐 좀 좋다고 보고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어쨌든 간에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네. 어제 그 발표된 거죠. 어제 발표된 그 폴리실리콘 가격이 6.48%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폴리실리콘 가격에 대한 쪽 계속해서 상승을. 그거 보여줄 수 있어요? 차트? 차트는 아니고 지금 보게 되면 이 PV 인사이트. 그 데이터. PSB 인사이트 나오잖아. 예, PV 인사이트. 그래, 예, 아, 그래프는 안 나와? 네. 안 나와 말고. 그래프는 돈 내야지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아, 숫자만 보면 되죠, 숫자. 네, 6.48% 조금 더 크게 볼까요? 아, 크게 봐죠. 돈 네. 들은 거 아닌데. 네. 크게 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지금 보게 되면 6.48% 네.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위클리 스팟 프라이스죠. 아, 낼름 팔아먹어도 바로 그 오죠. 네네. 그 다음에 네. 지금 보게 되면 웨이퍼 같은 경우는 조금 내렸고, 네.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여전히 네. 지금 보게 되면 그 셀 가격에 대한 쪽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은 OCI 중심에 대한 쪽이 나타나고 있는데 Q3이나 이런 거는 이제 웨이퍼 쪽, 그 지금 보게 되면 이 그 셀 가격이나 아니면 모듈. 이쪽 모듈 가격에 대한 네. 쪽이 상승이 시작되게 되면은 본격적인 상승 그런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샀다가 또 낼름 팔다 보면 당한 거 있죠. MCNEX도 훅 올랐다가 좀 밀리고 있어요. 네. 하여튼 요즘 제가 또 감이 살아있어요. MCNEX 같은 경우는 뭐 잠시 후에 또 이슈를 있어? 이슈가 있어? 이슈가 있습니다. 나쁜 거야? 좋은 거야? 좋은 겁니다. 아 그래? 좋으니까 올라갔죠. 그래? 네네. 우리 또 소심하기 때문에 네.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의 증신 아침판입니다. 못 나올 줄 알았지만 네. 결국 나오고야 말았다. 네. 어떤 분인지 소개나 좀 해주세요. 진지하게. 환경 스타워즈를 통과했습니다. 네. 환경 스타워즈가 이제 연간으로 진행이 되는데 네. 3회에 걸쳐서 진행이 되죠. 네네. 예선, 네. 4강, 네. 그다음 지금 이제 지금 8강인가요? 네. 16강 했었죠. 16강에서 이제 8강, 네. 그다음에 이제 4강에서 이제 결승까지 네. 가는데 네. 첫 번째 이제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네.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니까 기고만장해지더라고요. 저는 이 친구 이제 디스하기로 했어요. 어제부로. 4강을 들어가게 되면 아마 그 5만 불손해지지 않을까. 만약에 우승이라도 했다가는 아나무인으로 지금 그 기치를 내세우고 있는 김성훈 과장. 이제 한 방이라 말할 필요 없어. 기고 김성훈 과장. 안녕하세요, 기고님.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예전에 이제 별명이 안기호였죠. 아나무인 기고만장 5만 불손. 어저께 딱한 놈을 녹음하다가 제가 1,000만 원 받으면 네. 네? 아이폰 7 하나 사달라 했다가 네. 뭔 소리냐 이런 소리 그 표정 알죠? 네. 아, 제가 완전 쪽당해갖고요. 아이폰 7 1,000만 원 사갖고 받으면 네? 한 60만 원 네. 하나 사달라 그런 거 해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네. 자다가도 분통 쳐서 잠이 안 오더라. 이불킥을 하는 거죠. 자다가 이불킥. 이불 자다가 화나갖고 이불을 발로 뻥 차고.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이소은 대표님 또 나도 하나 사줘. 가만히 있었잖아, 나는. 그래서. 네,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아, 이거 네. 아니구나 싶어서. 예. 네. 네. 네. 아, 좋습니다. 하여튼, 그 한 방, 그래도 한 방이지, 한 방이지, 맞잖아. 네, 네. 한 방, 김성훈님 나오셨어요. 아, 근데 그, 언제 또 다시 2라운드 세요? 2라운드 1억 갖고 왔나요? 다음 주부터죠. 1억? 네, 1억으로요. 또 3개월? 네, 3개월. 1억, 네. 1억이고, 아시겠지만, 이건 실제 계좌로 하는 거고요. 네네. 네. 결승은 2억 5천. 2억 5천? 네. 최종 상금은 다 무조건 1,000만 원. 1,000만 원. 1등 1,000만 원, 2등 500만 원, 3등 300만 원. 300만 원 잘 받다가 술 사다가 끝나겠네? 돈 나가겠네? 그거는 오히려 안 하면 못 할 것 같은데. 3등 할 것 같으면 아예 그냥 떨어지긴 할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왜냐면 4강 갔는데 네. 3등 안 해도 못 뜨면 네. 이상하잖아. 세 군데, 4강에서 세 군데 파티 할 때 얼굴 내미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 보게 되면 애들이 4명이서 하게 되면 동메달을 2명 주던데? 아니 거기는 애들 수영 대회는 다 금은동하지 3명밖에 안 뜨니까 3명밖에 안 뜨지 거기는 금은동 무조건 동 그렇죠. 그럼 나중에 네 명이 남아 결승할 때 보면 마지막에 성적 안 나오는 애는 자연적으로 탈락하면 게임 끝나네 걔는 어차피 뭐 대회 규정이 중간에 마이너스 20% 되면은 바로 탈락이 자동 탈락이 때문에 요번엔 그렇게 탈락된 친구는 없었어? 그 마이너스 19.88까지 가신 분은 있었어요. 나는 아니 모르겠어요 이런 아니고요. 시장 얘기 좀 한번 해보자. 네. 우리 시장 진지하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제가 보기에는 저는 좋아 보이거든요. 네. 아, 욕먹지만 저는 좋아 보여요. 시장이. 네. 아니, 감이 살았기 때문에. 근데 네. 전체적 흐름은 계속 들쿵달쿵 들쿵달쿵 재미가 없어. 그렇죠. 시장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제 화면 보여주시면요. 네. 이게 지금 이때가 작년 8월, 2015년 8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8월에 고점, 그 7, 8월이죠. 그때 고점을 찍고 시장이 급락이 나왔어요. 그리고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쌍바닥 만들면서 올라가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박스권 문제하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한 지금 보시면은 1번하고 2번 이 중간쯤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중요한 게 어차피 시장은 절대로 대세하라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변수나 뭐 그런 뭐 미국 시황이나 이런 것들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국내 시장에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작년 상반기에 주도 업종이 화장품, 제약, 바이오, 중국 소비였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들은요 계속 갑니다. 네. 계속 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항상 그렇지만은 과거의 조선주도 그랬고요. 네. 과거의 현대차, 삼성전자도 그랬고요. 항상 주도들은요 가는 중간에 반토막이 나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네. 이번에도 보세요. 뭐 대부분의 뭐 K푸드 관련 종목들, 롯데식품 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제약바이오, 화장품 전부 다 고점 찍고서 반토막 나서 저점 잡고서 다시 올라오고 있잖아요. 지금 네네네. 그런 현상이 항상 나온다. 네. 근데 문제는 고점에서 대부분 우리가 다 개인들이 따라 들어갔다가 반토막 나는 상황에서 다 깡통되잖아요. 네. 이거를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향후에도 이 역사는 반복이 되니까 향후에 어떤 주도주가 나왔을 때는 분명히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자꾸 OLED에 대해서 좀 유로 먹을 만한 눈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네. OLED 가긴 갈 것 같아요. 어차피 네. 대세상 하반기 플렉서블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가긴 갈 텐데 중요한 거는 지금은 일단은 설비 투자의 관점에서 투자 때문에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네. 이것도 분명히 다시 새로운 주도 업종이 나오게 된다면은 반토막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자꾸 OLED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조금 접근을 하지 말자. 그냥 지금은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다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네.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기간이 고점 찍고 나서 이 상방의 고점을 다시 뚫고 올라가는 이 기간이 짧으면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6개월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작년 8월이니까 작년 18월이니까 지금 한 10개월 지났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시장 흐름 보시기에는 아시겠지만은 막 뭐 갑자기 호텔신라가 어저께도 갑자기 반등해서 하고 바닥권에서 두 자리 잡기씩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재 산업재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뭐 죽는다라는 표현은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는 뭐 추세가 유지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기간 동안 제약바이오 화장품 밀리는 동안에 올라왔던 섹터 중에 OLED와 2차 전지 있었잖아요. 네네. 2차 전지 오늘도 가잖아요.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는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조만간 코스닥 지수가 조금 조정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조정 이후에 올라가는 섹터가 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하튼 간에 지금은 이제 특별한 주도주 없이 기존에 올라왔었던 종목들, 소재산업재, OLED 2차 전지가 아직까지는 시세를 내어주고 있는 구간에 진행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를 투자를 하겠다라면 그건 말 그대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네. 그걸 알고서 들어간 거랑 모르고서 들어간 거랑 큰일 나요. 왜냐면은 작년 7, 8월에 제약바이오 갈 때 여러분들 똑같은 현상 나왔거든요. 네. 그때 더 간다 그랬어요. 근데 결국 반통 맞았거든요. 네. 지금 비슷한 현상이 지금 OLED 2차 전지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하긴 하더라도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 준비는 해야 된다. 그래서 네.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어쨌든 간에 이제 지금은 이런 상황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성장주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답답함을 좀 인정을 하고 네. 조금 내 차례가 좀 이제 오겠거니 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응하셔야지 아씨 안되겠다 팔고 저거랑 따라가자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낭패보자장입니다. 네, 그것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이제 그래프가 이제 깔끔하게 역시 네. 한방님이니까 정말 한방에 그래프 한방으로 한방에 정리해 주셨는데요. 또 하나 문제는 이거 아닙니까? 지금 앞서 성장 성장주의 답답한 약간 잠깐 네. 얘기해 주셨는데 하나가 성장주가 있고 또 한쪽에서 이제 좀 양면됐다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또 성장 섹터가 있고 뭐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 있지만 미국에서 약간 PBR, 저 PBR 배당 이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 좀 관계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그 어저께죠? 어제 제약바이오 다 같이 까였어요. 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했었습니다. 네. 부산 인프라코어, 현대건설, 대림산업, 두산 네. 뭐 포스코 뭐 이런 종목들 대표적인 소재 산업재가 더 갈 것이다. 네. 아니 다 왔다. 이제 그러면은 성장주는 다 왔다. 오히려 또 반대로 얘기해서는 지금 제 고객들 분들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제약바이오 이제 다 해먹은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나오고 시작했어요. 네. 이제.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게 못 견디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도 봤듯이 기존의 성장주들은 갑니다. 계속 내년까지는 가요. 근데 그 안에서 현재 지금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 사실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구간은 견디기가 힘든 것 힘든 거죠. 네. 그러니까 자꾸 소재 산업재가 대안주로 지금 올라오고 그래도 더 간다고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다면은 지약바에 어떻게 봐야 되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글로벌 헬스케어 투자는 인류가 당면한 가장 큰 이슈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이슈가 뭐죠? 고령화입니다. 고령화죠, 고령화. 네.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요 고령화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뭐랄까요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본에서는요 성인용 기저귀 매출이 네. 아기용 기저귀 매출을 넘어섰습니다. 오? 모르셨죠? 태어나서 처음 들었습니다, 한방님. 네, 네. 자기도 알았어? 저도 이거 2년 전에 얘기 드렸잖아요. 자기는 한 방이 아니니까 기억을 못하는 거지. 그래갖고 그때 유한양행 얘기했었던 거잖아요. 유한양행. 주가 올랐어 그때? 그때는 안 올랐지. 잠깐 오르다 말았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네. 그렇고 지금 이태리도 그렇고 이미 고령화 국가로 진입을 한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마 2020년부터 한 5년 뒤부터는 본격적인 네. 고령화로 진입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기 더해서 지금 이제 옛날에 우리 못 살았을 때 저희 네. 어머니 아버지 때는요 아파도 약을 못 먹었잖아요 솔직히. 그랬었지요. 이빨 아파도 참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야매 불러가지고서 집에서 이빨 치료하고 막 그랬던 거 기억하는 저도 기억하는데. 야매란 말은 어떻게 한방님 일본 말이잖아요. 비자격증. 그렇죠. 비자격증. 비자격증 소유자. 소유자. 여기서 이분은 여기서 한번 믿어도 돼요. 우리 또 우리 한방님의 여동생님께서 치과 의사 선생님 맞잖아요. 네, 네, 네. 네. 자격증 소유자. 자격증 소유자.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네. 신흥국에서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네. 대표적인 신흥국 뭐 있으니까 우리 브릭스라고 있었잖아요. 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이 네 개 국가가 이제 약을 먹기 시작했다. 네. 경제 발전이 시작되면서. 네. 근데 현재 지금 미국이 1인당 연간 그 약을 제약 아픈데 네. 뭐 병원 치료하고 무한대 쓰는 돈이 약 $9,000인데 아까 말씀드린 브릭스 같은 경우는 $1,000입니다. 아이고나.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거기서 시장이 커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이머징 국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파머징 국가라고 불러요 그들을. 파머징. 네. 파머징. 본격적인 파머징. 본격적으로 약을 소비하는 국가로 진입했다라는 거겠죠. 아니 이렇게 아니 중결승 되니까 네. 내용이 레벨업이 돼 갖고. 네. 어휴. 이 아나무이와 그 기고만장 할만한데 할만해. 예. 네. 감 떨어지기만 해봐라 이제. 그렇죠. 네. 사건이 지려봐 해봐주마. 그럼. 네. 그렇다면은 지금 제약바에 대해서 자꾸 비싸다 비싸다. 그래서 이거는 좀 과거에 기존에 기존에 하다못해 저희 어머니도 지금 당신이 아시는 종목을 하시지 모르는 건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솔직히. 아직까지 주식하세요? 예, 네, 합니다. 네, 네. 아직까지도 SK를 5년 동안 가지고 계시고요. SK 이노베이션 이런 거 하시거든요. 현대중공업.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거는. 근데 일단은 지금 우리가 현실을 분명히 직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자약배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얼마 전 파이낸셜 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중국은 부자 나라가 되기 전에 이미 고령화에 진입했다. 오. 라는 기사가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나왔고요. 네. 이미 그 소아비만은요, 전 세계 1위입니다, 중국이. 네. 당뇨는 2위고요. 결국 이쪽에서의 어떤 고령화나 어떤 만성질환들, 네.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약을 먹는 퍼머진 국가들이 분명히 있는 만큼 제약바이오는 갈 수밖에 없다. 여기 더해서, 그럼 왜 지금이냐? 그래서 특이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특이점이 뭐냐면은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가 어느 정도 가다가 어떤 임계점을 만나면 갑자기 튀어버리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나오는데 그 포인트가 갖다 특이점이랍니다. 이게 영화 트랜젠더스랑 인터스텔에 나온 용어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어느 시대보다 지금처럼 신약 개발에 어떤 라이센스 아웃되는 어떤 그런 규모와 금액들, 빈도수가 많았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현재 지금 제약바이오 산업은 그 포인트, 특이점을 지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여기서 이게 비싸다라고 우리가 함부로 얘기를 해야 되냐. 네.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약바이오 최근에 밀릴 때마다 좀 어제도 한미약품 뭐 임상 실패했다 루머 돌고 뭐 난리도 아니었었거든요. 한미약품이요? 네. 네. 근데 결국 대장주 한미약품 100만 원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시가 중에 큰 종목만 보시라고 했잖아요 제가. 한미약품, 그리고 한울바이오파마, 인트론바이오, 그리고 유한양행, LG생명과학 그리고 이렇게 시가총액 큰 종목도 위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잘 꾸려서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당장 뿅 가냐 그건 아니잖아요. 네. 아직까지 뭐 기존의 2차 전지 OLED 오늘도 AP 시스템 가는데 2차 전지 OLED 그리고 뭐 소재 산업재가 좀 꺾이는 모습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아마 그런데 저는 한미아프면 아마 이번 주에 오늘 아니면 내일 실적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아마 그 실적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추가적인 어떤 뭐 뉴스나 혹은 실적을 가지고서 다음날 나오는 리포트들이 어떻게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지 좀 봐야 되겠지만은 한미아프면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제약바이오 움직임 중요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아, 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말이 나온 김에 오늘도 맨날 차고는 20만원짜리 블루컴 네. 하도 얘기해갖고 블루컴이 요즘 잘 나가는데 오늘 하루 또 쉬는 것 같아요. 블루컴 잠깐 AS 좀 해주세요. 블루컴 말씀을 드리고 나서 좀 많이 올랐죠? 갑자기 올랐다가 지금 하루 이틀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 네, 한방님 그냥 알고 있으니까요. 그냥 네. 올랐다는 얘기 안 하셔도 답니다. 이거 이 부분은 네. 네. 인정해요 제가 한방님. 네. 그 여러분은 네이버 다음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넘기다 보면요, 그 쇼핑 코너 있잖아요. 거기 보면요, 요즘에 블루투스 이어폰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뭐 구글 트렌드 아시죠? 네네. 구글 트렌드로 한번 여러분들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올해 들어서 블루투스 헤드셋, 블루투스 이어폰에 대한 검색 빈도 수가 갑자기 늘어나고 있어요. 오, 좋은 얘기네. 네, 구글 트렌드 한번 제가 한번 이성 대표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이버 트렌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한번 저도 이거 쓰고 나서 줄이는 거 안 쓰거든요. 편해요. 일단 내면 그거 사줄 거야? 이건 사드릴게요. 됐다! 야, 70만원짜리 안 사더니 22만원짜리 사준다. 들었다? 자기 들었어? 내가 이제 못 들었다는 걸로 반값으로 하나 쇼부 차야겠다. 여기 계신 분이 다 들었잖아. 지금 네, 1700분이 증이야. 네. 네, 아무튼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냐면은 이어폰 이제 줄이는 이어폰을 이제 안 쓴다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사람들의 관심이 그 넥밴드가 되었든 아니면은 네. 어떤 형식이 되었든 간에 블루투스 이어폰에 대한 시장 자체 전체 파이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라면은 뭐 블루콤이 LG전자밖에 납품을 안 해요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아 이제 전체적인 매출이 시장이 커나가고 파이가 커진다. 네, 파이가 커지니까 그거에 대한 혜택을 받겠구나.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요 어제 또 특집으로 어저께 또 빵 터졌잖아요. 참 어저께 제가 공지사항 미리 잘 말씀드리면 저희가 딱 한 종목이랑 두 남자쇼 팟캐스트 두 개라고 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돈이 없어갖고 통폐합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기존 딱 한 종목을 하면 그냥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주남주 쪽가 어떻게 새로 갔다 어떻게 통폐합을 한 건 아니죠? 통폐합을 할 예정인 거죠. 할 다음 주에 통폐합 예정. 다음 주인가요? 응. 그러니까. 5월 1일날 끝나.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지금 시간이 나야. 아니 통폐합 예정인데 주식에 네. 미치다로 통폐합됩니다. 주식에 미치다로. 주식에 네네. 미치다로. 그래서 그걸 좀 미리 말씀드렸고 많이 나온 김에 어저께 얘기한 거 한방님이 말한 게 중요하지 저나 이성훈 교수 얘기한 중요하지 않잖아. 네네. 애들은 가라, 바로 그 종목. 네. 애들은 가라.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 필요 없어.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어제 딱 한 종목에서 말씀드린 종목이 아프리카 TV였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이 블루투스 헤드셋으로 검색하니까 별로 이렇게 없는데, 블루투스 이어폰은 진짜 말 그대로 구글 트렌드에서 지금 검색한 건데. 그래요? 리얼타임이요? 예, 리얼타임입니다. 좀 보여주세요. 보게 되면 계속해서 검색 빈도수가 네. 이렇게 2015년도, 13년도, 14년도 이렇게 증가하면서 계속 증가하는 걸 볼 수 있네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 왜 이어폰이라고 쓰지? 헤드셋이라고 안 하고? 이어폰인가? 그거나 거나 놓친 게 지나가는 거. 아니 이어셋으로 헤드셋으로 검색하면 말이 달라요. 지금 보게 되면 헤드셋은 그 트렌드가 계속 하락하고 있어. 헤드셋은 이거 아닌가요? 이건가? 이거에다가 마이크 달린 게 헤드셋 아닌가요? 이어폰이라서 그런가 봐. 이어폰이 맞는 건가 봐. 네. 예. 아무튼 어찌됐건 네.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만 기억하시면 돼. 애들은 네. 가라. 네. 그 미디어 환경이 예전에는 진짜 그 애들은 가라였다면 지금은 어른들은 몰라요 시대잖아요. 아프리카 TV를 한번 들어가 보셔서 BJ 랭킹이 있어요. 네. 랭킹 순위를 이름을 보시면요. 하도 몰라요. 진짜 가끔 대도서관 이렇게 좀 광고 나오고 워낙 유명하니까. 네. 그리고 김이부 뭐 이런 애들만 좀 이렇게 알겠지만 막 처먹는 애들? 나머지 사람들은 다 알지요. 근데. 아니요. 그러니까, 막 처먹는 애들? 그러니까 네. 뭐 먹방 되게 다양해요. 먹방 게임 근데 매출은 게임방이 제일 많이 나오고 먹방 게임방 뷰티 화장 뭐 요리 주식 뭐 역사 등등 활동하는 BJ만 하더라도 지금 피크타임 때 활동하는 BJ가 6,000명이에요 한 반에. 밤 10시부터 새벽 1시가 피크타임인데 그때 활동하는 BJ 6,000명입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주제가 되게 다양해요. 엄청나게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서 네. 1인 미디어의 방송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튜브에서 최고 인기 BJ 중에 하나가 퓨디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가끔 뉴스에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작년에 번 게 한 130억인가요? 네. 혼자서. 네. 혼자 방송에서. 게임 방송인데 130억 벌었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아니 뭐 저 게임 방송하는 거 봐가지고서 저게 뭐가 재밌다고 저기다가 돈을 뭐 주네 마네 이렇게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른들은 몰라요 저는 지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첫 번째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또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올해 또 중요한 스포츠 이벤트가 올림픽 있죠. 여기에 더해서 메이저리그에서 우리 또 박병호 선수, 이대호 선수 등등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진출을 했습니다. 스포츠 관련 방송에 대한 매출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컨텐츠가 다양해진다는 거겠죠. 네. 여기 더해서 또 제일 중요한 건 또 뭐냐면은 지금 1인 가구로잖아요. 네. 1인 가구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1인 가구들이 늘어나면서 뭐가 생기냐면은 소통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별풍선을 그들한테 비즈니스 주는 게 뭐 머리 총만 주는 게 아니에요. 잘 써봤어? 한번 써봤어요. 누구 여자한테 예쁜 여자한테? 네. 왜? 예? 왜? 그냥 어떻게 응원하는 차원이 오빠 응원. 오빠 별풍선 싸죠. 그럼 확 쏘는 거야? 그게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닌 게 우리 야구장에 가서 야구를 하는 게 내가 직접 하진 않잖아요. 하지만 응원하면서 재미를 느끼는 거야. 별풍선 쏘는 것도 응원하는 거거든. 하나 응원이에요. 응원이거든요. 하나의 응원 문화로 인정해 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1인 가구 늘어다 보니까 그들은 소통을 안 하잖아요. 혼자 이제 뭐 고시원에 있든 어디 있든 간에. 네. 그런데서 이제 그런 하도 그 나랑 같은 생각을 해준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응원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결국 1인 가구의 증가와 또 맞물리고 있고요. 네.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취업 안 되잖아. 네. 취업이 안 되니까 이 BJ들이 늘어나는 게 뭐냐면은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것 때문에. 네, 네. 지금 아프리카 TV IR 담당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월 300만 원 이상 버는 BJ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IR 가봤어? 네. 직접 물어봤어 그런 걸? 그럼요. 와, 한방님은 달라.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창업 어떻게 하면 창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네. 도구가 필요 없어요. 그냥 카메라 웹캠 있고 내 컴퓨터 있고 마이크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방송을 시작할 수 있다. 물론 들어간다고 해서 다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들어가서 그 얘기 IR 담당 얘기 들어보니까 처음 들어와가지고서 본격적인 어떤 돈을 버는 데 걸리는 기간이 한 8개월에서 1년이래요. 아, 그거를 오래 걸리네. 꾸준히 한대요. 꾸준히 해야지 조금씩 팬이 늘어나면서 그게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매출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해. 우리는 안 되죠. 아니, 왜냐면 아니, 우리는 이 친구는 3개월 하면은 지쳐갖고 아이씨 안해. 안해. 자기는 그래도 우리 김성훈님은 한방 김성훈의 음주 가무 그런 거 하면 됐잖아. 음주 가무. 음주 가무. 술 마시고. 자, 술방 그래. 술방. 술 마시고. 술 좋아하잖아. 술방. 주방. 주방이래. 술방. 네. 그럼 괜찮겠네요. 네. 괜찮아.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좀 네. 같이 엮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네. 지금 기어 360이 나왔는데요. 네. 일단은 뭐 대수는 360대인가요? 네. 완판이 일단 금방 5만 됐어요. 아 진짜 360대 완판했다고 자랑질한 거예요, 그게? 예. 일단 뭐 된 건 사실이니까. 예. 그러니까 네. 지금 VR 관련해서도 얼마 한 달 전이었네. 삼성 사장단 회의에서 얘기 나왔잖아요. 네. 거기서 나온 얘기 뭐냐면 VR은 정말 중요한 거는 결국은 콘텐츠고 콘텐츠를 어떻게 유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라는 얘기 나왔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삼성 그 아프리카 TV가 VR을 활용한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위드 VR이거든요. 위드 VR. 네. 네. 그게 뭐냐면은 그 야구를 얘기를 들어보면 더그아웃에다가 그 360도 카메라 설치해 놓고 네. 내가 보고 싶은 방향대로 돌아서 그 선수들 같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그리고 콘서트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콘서트도 맞아요. 이제는 직접 가지 않더라도 네. 내가 마치 그 콘서트 안에 같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느낄 수 있고요. 뒷모습도 보고 막 그렇죠. 뒷모습 보고.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VR 콘텐츠와 관련된 부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점점 나오고 있고요. 네. 기어 360에 대한 가격도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아요. 네. 그리고 360도 카메라 검색해보시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그렇죠. 샤오미도 아마 안 될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VR 관련 콘텐츠가 늘어나면서 결국은 아프리카 TV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혜를 지금 입을 가능성이 높고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실적 어떠냐?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실적 같은 경우는 지금 광고 수입이 현재는 지금 PC버전에만 붙거든요. 네. 근데 아프리카 TV를 보는 게 PC가 1이라면은 모바일이 2예요. 두 배잖아요. 근데 모바일은 아직까지 광고가 안 붙었습니다. 왜 안 붙지? 하반기부터 붙인대요. 진짜로? 네. 그 없던 매출이 더블로 생기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아프리카 TV가 오늘 디스를 해야 되는데 디스를 못하게 만드네. 아프리카 TV를 들어가 볼까요? 난 디스할라 했더니 디스가 안 되네. 그 한마디 듣고. 네. 지렁이 키우기 게임부터 시작을 해서 네. 어? 뭐 별의별 게 많죠. 뭐 게임. 아프리카 왜 아프리카 TV라고 영어로 쓰는지 알아? 왜 아프리카입니까? 어프리케이블 TV. 어프리케이블 TV. 진짜요? 어. A Free C A TV야. 진짜. 아 진짜로요? 그런 건 제가 거짓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왜 홈페이지에 나와요. 네.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 TV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VR, 1인 가구, 그리고 취업 안 되는 거, 그리고 또 뭐 있죠? 실적 등등 여러 가지 뭐 모멘텀들이 많아요.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저것도 다 잡주라고 또 아니고요. 실적도 오늘 실적 발표했죠? 오늘 네. 실적 발표했죠. 실적 했는데 잘 나왔어요. 네. 어 이게 보면 전 중간까지는 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모바일 광고가 이번에 네. 하반기 처음 든다 깜짝 놀랐네요. 왜냐하면 이번에 페이스북이 오늘 사상 최고가 이제 시간을 가고 있고 뭐 갈 가능성이 크고 있고요. 실적이 전년 대비 매출 62% 정도 늘어났거든요. 근데 절대 낮을까 모바일에서 나온 거야. 모바일. 그리고 전체 광고에서 차지하는 모바일 비중이 몇 프로냐면 작년 이맘때 71%였거든요. 이번에 82%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TV가 우리나라가 딴 나라에 비해서 뭐 페이스북이 모바일이 뒤진 나라가 아니잖아요. 네. 대한민국의 지금 모바일 페이스북의 유저의 81%가 전 세계가 모바일로 쓰고 있거든요. 제가 잘 모르지만 아프리카 TV에 지금 광고가 100을 번다 그러면 당장 안 될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 80이 생기죠. 네, 네, 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 그거 한마디에 속해갖고 문제는 이제 아프리카 TV를 제가 좋아하면 주가는 안 오를 것 같은데 제가 디스할 때 많이 올라갔거든요. 제가 벌써 아프리카의 선구자는 솔직히 우리 이승원님이야. 네. 이승원님이 아프리카 TV에 대해서는 선구자지, 선구자. 어, 이 친구가 얘기한다면 주가 5배 올랐잖아요. 5배까지는 아니고 3배 올랐어요. 3배. 겸손까지 갖췄잖아. 진짜로 3배까지 하여튼 겸손까지 갖췄잖아. 예. 지금도 3배 갈까? 아 4배 올랐구나. 예. 지금, 모르겠어. 아, 그거는 아니겠지만 다시 한번 그 지금 위치 때에서 그 방금 말씀 주셨던 게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그 주가의 상승 동력 드라이버가 하반기에 모바일 광고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은 아프리카 방송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모바일 광고 붙여서 VJ들하고 나눠먹는 구조에 대한 쪽으로 가도 아프리카에서 참 거기 봐갖고 예, 예. 그 아프리카 TV에 우리 또 채널 K 저도 나오고 있거든 알고 보면 채널 K 어 채널 K에 좀 나온다고 했거든요 한번 봐보세요. 예. 근데 거기에 별풍선 안 주니? 어 여기 나오네요. 어 보이죠? 네. 보이죠? 12명밖에 없어 시청자가. 12명밖에 없어? 이제 아프리카로 해야겠어 아프리카로. 12명 높대. 예. 아 이거 아. 별풍선 주셔야 돼요. 아프리카 시청자 들어와 있는 분은 다 뭐 관계자신가요? 아프리카 응답하라 아프리카. 아, 뭐? 어? 응답하라 아프리카. 화면이 그대로 뜨네. 어. 예. 내가 나와? 예? 지금 여기 조그맣게 나옵니다. 여기 조그맣게. 어, 자기 나오는 거야? 예, 조그맣게. 중요한 건 나오. 오,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나오잖아. 우리 그럼 이제 그 이력서에다 쓰자. 아프리카 TV 출연. 아프리카 TV 출연. 프로필에다가 어디 뭐 하세요? 그럼 저 아프리카에 나옵니다. 없어 그래. 보인다. 어? 아프리카 TV 출연. 왜 무참해 안 되지?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아, 오늘 네.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이 화면 좀 잡아주세요. 이게 네. 거기 브라이언 초이라는 분이 외국에이신가 봐. 네. 엉디짱님이 하이라고 했고 지리산 개구리. 나 좀 잡아줘. 네. 별풍선 쏘신대 지금. 별풍선을 네. 저한테 딱 적시해서 줄 수 있어? 아니요 그건 안 되죠. 안 돼? 채널 K를 통해서 쏘는 건데 뭐 별풍선. 별풍선 10개 받으면 얼마야? 별풍선이 얼마야? 100원이 아니야? 100원? 100원? 하나에? 10원. 10원이야? 100원이야 100원. 10개면 1000원. 냈다 먹어라 1000원. 이제 이건 어차피 우리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1000개를 쏘세요. 1000개. 1000개? 아니 만원치 쏘세요. 만원치 쏘시면 제가 네. 거기다가 만원 더 붙여서 제 돈 만원 더 붙여서 어, 네. 여기 계신 분들한테 상품권 쏘겠습니다. 브라이언 채님 여기 화면 한번 잡아서 나가게 해주세요. 여기 좀 잡아주세요. 여기 좀 잡아주세요. 네네. 이 화면 좀 잡아주세요. 안녕. 여기 글자 나오고 있죠. 헬로. 어디 계세요 지금요? 네. 아마 브라이언 초이 같은 경우는 아마 시애틀 정도 사실 것 같은 느낌 훅 드는데 네. 아니야 브라이언은 시애틀 쪽에서 사실 가능성이 커요. 네. 아, 브라이언 이름은 시애틀이 많아. 물어 써서 읽어봐. 물어 써서. 내 말 들려? PC로 보고 있어요. 하이 분이. 어디냐고 어디. 어디세요? 브라이언 최님 어디세요? 예. 네. 시애틀? 왜냐면 여기 좀 그 저기에 시간차가 있어서. 오케이 말이에요. 예, 예. 시애틀 계실 것 같은데. 대박이다 대박. 네. 헬로. 헬로. 아, 좋습니다. 어, 대전이 여기 대전? 이분은 대전. 브라이언 최님 아직 답변이 없네요. 대전은 그러니까 네. 시애틀에 사셨다는 분인데 네네. 대전에 지금 잠시 계시는 거지? 저는 이제 시애틀 분으로 청계 쏘시는 거 이제 확인 들어가야 된다. 청계. 알겠어요. 천 원하면 만 원이니까 제가 만 원 더 붙여서 또 상품으로 나눠드리죠 뭐. 네, 네네.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자, 아까 그 얘기를 잠깐 한번 해볼 텐데요. 어, 지금 보게 되면은 실적에 대한 부분, 뭐 삼성전자가 일단 배당은 올해 분기 배당 없다. 호주에 호주 호주 시애틀 시 시작까지 맞췄는데 시작까지 맞췄는데 아, 아 내, 내가 이런 사람이거든. 호주에 호주. 어 네네. 시드니에서 그 시드니 그 뭐지 그 브릿지는 뭐죠? 거기 네. 아, 나 한번 다시 가서 그 다리 건너가는 걸 한번 걸어가 투어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한 3시간짜리 그 시애틀 그 오페라하우스 지나면서 다리 거 지나가야 되는데. 네. 아, 대박이네, 대박. 하버 브릿지 맞아, 하버 브릿지. 아, 대박, 대박. 오늘 프로그램 너무 좋다? 네네. 앞으로 이거 아프리카 TV 매년 하겠네. 아프리카 TV? 너무 좋아. 아프리카 TV 고객들까지 이렇게 채팅창에 올려놓고. 어! 같이. 같이! 네네, 같이. 오, 오케이, 오케이. 네. 안에 이, 멜번, 멜번은 너무 조용해서 안 가. 멜번 너무 조용해요. 멜번 은퇴 도시. 너무 좋아. 너무 조용해. 아, 근데 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아까 잠깐 얘기 나온 거 있잖아요. 네. 헬스케어 얘기했는데 제가 뭐 디스할 마음이 없고 그냥 제가 하나 슬쩍 뭐라 하죠? 발언 듣는 거. 여기 또 호주에 계시, 호주에 계시다니까 호주에 계신 분을 위해서 제가 고급 방송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저거 있잖아요. 힐러리 때문에. 호주 힐러... 시청자 기념 고급 방송. 어, 고급진 방송이에요. 지금 더 집중해서. 네. 그 힐러리가 지금 돼갖고요. 힐러리는 가능성이 커졌잖아요. 거기 그 뭐 그 왔잖아요. 그래갖고 샌더슨 있죠. 샌더슨이 어떻게 된지 알아요? 번이 끝났잖아요. 아, 끝난 게 아니라 그걸 네. 뭐를 알 수 있냐면 거기서 그 일하던 사람은 300명 아웃됐어.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 뭐 그 잡아 자원자들 좀 해주고 밥값도 해야 되니까 제가 보내는 거야. 네. 근데 문제는 트럼프 있죠. 네. 트럼프가 된단 얘기만 해도 트럼프가 상당히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보면 그게 경쟁 전당대회냐 아니냐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갖고 트럼프가 오늘 아마 여러분들 오늘 우리 주식만 보면 헷갈리는데 저 고급진 방송이니까요. 오늘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 오늘 전 세계 핫 이슈는 바로 여기에 CNN이건 뭐 워싱턴 워싱턴 포스트건 월스턴이건 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드디어 오늘 처음으로 도널드 네. 트럼프가 연설을 해갖고요. 자기의 국제 외교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해버렸어. 이게 엄청 큰 거예요. 이게 저는 이걸 제가 특집을 한번 다룰 생각이에요. 그 모니터의 방송에서. 근데 이거 제가 한번 잡아줘서 하면 이거 정말 고급진 방송이다. 제가 이거 여기 시드니 안 계셨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해. 시드니가 아니면 진짜 아쉬워. 진짜 이건데 지금은 일본을 비롯해서 이거 여러분 다 찾아보셔야 돼요. 이게 오늘 웬만한 제가 그 정신 상태가 있는 종편이라면 오늘 이거 특집해야 돼. 도널드 트럼프의 그 정책에 대해서. 왜냐하면 거기에 북한은 어떻고 일본은 어떻고 다 나왔는데 일본은 그냥 완전히 오늘 먹여버렸어. 일본은 한마디로 무임승차 국가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 무기 관련주가 많이 오를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 네,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제가 좀 그 예민해서 말하는데 일본이랑 어떤 나라 같은 핵 보유 있죠. 핵. 네. 핵 얘기만 할 가능성이 크다. 엄청 얘기 막 그런 얘기도 막 했어요. 오늘 막 떠들었어 또. 근데 이번에 하여튼 외교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오늘 반향성이 있을 겁니다. 지금 월가에서 오늘 밤에.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래서 네. 그런 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하면 고급진이 아닌데 하나만 더 고급진 거 바로 들어가겠는데요. 제가 보시면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바이오 주식이 있고 있는데 지금 이거 계속 올라가는 거 있죠. 사상 최고 가는 거. 네. 이거 뭐예요? 뭡니까? 메디칼인데 메디칼 디바이스라 그랬죠. 메디칼 디바이스. 메디컬 디바이스가 핵이라 핵심이 핵심이에요 지금. 그게 그 아까 말했던 파머징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파머징 하려면 뭐야? 병원을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병원에 가면 예를 들어 청진기라도 있어야 되죠.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라도 있어야죠. 그것부터 입고 나서 혈압약도 먹을 거 아니야. 네. 당뇨약을 어떻게 먹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야 되잖아. 아니 진짜 진지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이거 좀 박수 한번 쳐줘도 돼. 적절히 쳐도 돼. 이 순간에 딱 보세요. 이게 IHI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다 살 수 있는데 사상 최고까지 지금요. 한미약품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솔직히 저한테는 지금 관심이 없어요. 한미약품이 중요한 게 이게 중요해요. 화면 자르지 마세요. 이거 계속 보여주세요. 보여주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다 바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는 제약주의자 IBB 들어갑니다. 예? IBB. 바이오 제약은 어떻게 되고 있어? 네. 꺾여 있잖아요. 꺾여 있다고 지금 이게. 꺾여 있잖아. 사상 최고가 또 꺾여 있고 요즘 반대겠다 하는데 지금 이건 사상 최고야. 지금 이게 시장이란 거야. 아, 블랙을 하겠군, 블랙을 하겠군. 이게 지금 시장입니다. 미국의 판이에요, 미국판. 제가 보기에 오늘 방산업 이걸 비롯해서 오늘 저도 다 읽어보죠. 워낙 양이 많아요. 국가별로 딱딱딱딱 다 넣은 게 많은데, 제가 오늘 뭐 JTBC나 TV조선이건 그 채널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특집할 것 같아요. 도널드 트럼프.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이 상당히 도널드 트럼프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혹시 우리나라 뉴스 하나 나왔던데 제가 하나 잠깐 더 봐드리면, 오늘 도널드 트럼프가요. 이걸 했어요. 이거 보셔야 돼요. 이거 보셔야 돼요. 도널드 트럼프가요. 이거 한겨레신문인데요. 사실상 후보 선언을 해버렸어요. 트럼프가. 이거 붙는다는 거예요, 지금요. 예. 네. 만에 하나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이거 될 거에 대해서 지금 일본도 비상이 나는 거예요, 지금요. 대한민국 정부도 비상 나야 돼, 지금 이거. 그리고 국방이나 이런 건 난리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정말 여러분들, 그, 진지하게 제가 말씀드린 건데, 박수 한번 쳐주시고, 저도 스스로, 셀프 박수 쳐도 돼, 이거 정말. 셀프 공천은 문제지만 셀프 박수는 해도 돼, 이거 지금 이거냐. 네. 자기 약하게 쳤다는 거 우리 피디님 얘기하는데, 내용 너무 좋아. 야, 내용이 좋습니다. 진짜 좋아, 이거. 진짜 오늘, 이거 정말 얘기해야 돼. 진짜 얘기해야 돼. 오늘 그 종편 이런 거 해줘야 된다고 하고 있어. 네. 그랬어. 예, 다음 얘기해 줘. 아까 이제 MCNX 왜 올랐냐. 아. 지금 정부에서 어제,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어제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규제개혁 현장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 측면에, 그, 지금 법적으로는 사이드미러가 없으면 자동차로 안 해주잖아요. 아, 이거 내가 그거야? MCX가 예. 이거야? 예. 현대차랑 친하잖아, 이거. 예, 카메라 장착 그 차량도 사이드미러 없이 갈 수 있게. 사람이 도와주네, 나를. 날 도와줘.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보게 되면 동일 제품에는 포장지 검사 면제. 그 다음에 또 지금 보게 되면은 카메라 없어도 일단은 그 사이드미러 없어도 카메라 달린 자동차도 도로 네. 주행을 허가해 주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쪽, 그리고 이제 금융 분야에서는 주식 투자자에게 보내는 이메일 투자 설명서 발송 요건을 간소화 뭐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사이드미러 없는 차량도 가능하다라는 거, 세코닉스, MCNX 이 두 개 업체죠. 일단 가장 그 자동차용 카메라 렌즈 쪽 하는 거. 그래서 이쪽을 그 오늘 이제 아침에 이제 올랐던 이유가 이제 여기에 이슈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네. 지방 흡입 시술로 폐기되는 인체 지방도 인공 피부나 콜라겐 필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얘기. 예. 태반만 재활용할 수 있었는데 의료 폐기물 가운데에서 네. 지금 인공 피부와 콜라겐도 이제 재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요게 좀 그 새로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 하나 볼 텐데요. 그 면세점, 신규 면세점. 어렵다 그러셨잖아요. 그 얘기를 해드릴까 제가? 예. 제가 해드릴까? 그게 왜 어렵냐면 안 오는 것도 있는데 그 일단 명품관이 없잖아요. 네. 명품관이 없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 가장 근접해 있는 쪽이 어디냐? 지금 보면은 이것도 단독 포커스 뉴스라는 네. 곳에서 단독인데 사진도 찍었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마치 그 파파라치 컷처럼 이렇게 파파라치 컷으로 이렇게 딱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도 어디서 뭐 진짜 그 기자가 그 갤럭시 S2스니 사진 화질이 갤럭시 S2나 뭐 이 정도 수준의 화질인데 지금 보게 되면은 갤럭시 S2도 아닌 것 같고 이 정도 화질이면은 제가 옛날에 썼던 옴니아폰 옴니아폰 정도의 그 화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지금 컷을 했는데 지금 이게 뭐냐면은 이부진 대표, 그 다음에 양창훈 대표, 이부진 대표와 양창훈 대표가 지금 보게 되면은 누구하고 만나고 있냐면 이 3대 브랜드 입점을 위해서 루이비통 회장과 지금 만나고 있다라는 얘기에 대한 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루이비통 아르노 회장하고 이제 그 미팅을 했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은 3대 명품 브랜드 유치를 놓고서 지금 혈전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이 현대 HDC 현대 신라 면세점이 가장 지금 임박 그 근접해 있는 곳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 추가적인 네. 말씀 제 화면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제 화면 네. 좀 말씀드리면 제 화면 바로 잡으세요. 네. 면세점 추가 허용권이 내일 3시에 결정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내일 3시입니다. 내일 3시. 내일 3시. 내일 3시에 뭘 발표하냐면 서울의 면세점을 추가할까 안 할지를 내일 3시에 발표해요. 네. 네, 관세청에서 발표하는데요. 문제는 그 요는 그 지정 고시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법이랑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하더라도 발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아까 말씀하신 뭐 그 몇 명 있잖아요. 양창원 HD 사장, 하나갤러리아 황영두 사장, 신세계 두산 SM 면세점 사장들이 다 몰려갔어. 관세청에 몰려가고 기재부에 관려가서 단체로 반대 의사 표시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는 적게는 2개, 많게는 4개까지. 많게는 4개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건 뭐냐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누가 발표되면. 발표되면. 그래서 안 된다고 하면, 이제 이 얘네들 오르겠죠. 거기다가 이제 또 갖다 붙일 수 있어. 요번에 황금 연휴. 중사도 몰려오고 레이버 데이터 몰려오면 확 올라올 수 있잖아. 네. 만약에 두 개 내서 네 개 된다 그러면, 현재 백화점이 없는 신설 면세점들 있죠. 네. 타격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두 개 내지 네 개면 예를 들어서 롯데 잠시 월드는 기정 사실로 갈 거고요. SK의 지금 워클 면세점은 거기 두산에 또 넘겼는데 SK는 제가 알기에는 인천을 가려고 그러고 있어요. 인천공항. 아, 인천공항. 인천공항 노리고 있고요. 네. 현대백화점이 다시 간다 그러고 있거든요. 현대백화점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대백화점이 탑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쪽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사업 면세점이랑 해갖고 거기 노른자이가 결국 삼성동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면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롯데 면세점은 그 롯데 쇼핑 거가 아니라 롯데 호텔 거거든요. 그렇지만 하여튼 시너지 효과 나오겠죠. 시너지 효과 나오고 그래서 롯데 뭐 그 호텔 상장할 때 또 도움이 되겠죠. 아마 하여튼 그런 어떤 이슈들이 있을 것이다. 하여튼 중요한 건 내일 3시입니다. 내일 3시. 내일 3시 발표했을 것이다. 그래서 내일 3시 발표 임박해서 그동안 보면 항상 맞춰왔거든 시장이. 네. 그래서 내일 오전에서 막 주가가 관련된지 올라간 게 있으면 신설이 안 되는구나. 떨어지면 야 신설이 있구나. 그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관련 뭐 관심되는 거 있어요? 제가 보기엔 워낙 투기적이라서. 뭐 현대백화점 뭐 일단은 좋은 것 같고요. 뭐 네. 롯데도 롯데는 근데 이제 롯데 그 면세점 쪽이 따로 있잖아요. 그 롯데 호텔 쪽으로 잡히잖아요. 호텔은 자회사예요? 호텔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뭐 롯데 쇼핑이 바로 잡힐 것 같지 않은데 어쨌든 사후 면세점에 대한 효과 이 부분을 롯데도 같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왜냐면 월드점하고 백화점하고 면세점을 같이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물론되죠. 그 명품은 거기서 사고 대안도 좋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런 효과에 대한 쪽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롯데는 어쨌든 간에 상당한 큰 호재. 근데 다만 거기에 차가 엄청 막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 루이비통이랑 네. 그 저기 뭐야 샤넬 네네. 그리고 그 뭐지 또 하나 명품 에르메스가 3대 명품이잖아요. 3대 명품이죠. 3대 명품인데 네.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거죠. 그 전 이런 얘기 하면 또 잘못하면 혼날까 봐. 왜냐면 증권사 하나도 지금 하나 투어 얘기했다가 엑스대에서 불렀잖아요. 네네. 아 근데 아 가보시면 알아요. 아 가보시면 알아. 가보시면 뭔가 지금 신산 면세점 보면 뭐라 그러지? 구세기를 안 갖춰줬다 이런 느낌 있죠. 그런 표현 하나? 그렇죠. 왜냐하면 그럼 맞아 한국말로? 용산에 갔다 오신 분이 이런 얘기. 용산은 그래도 사람 수가 거의 비슷비슷하다. 직원 수가. 근데 그 하나 SM 면세점은 직원 수가 더 많더라. 관광객보다. 조심해야 되는데. 저는 네. 인천 면세점에 갔었어요. 네네. 인천 면세점에 또 굳이 찾아서 SM을 갔거든요. 네. 저기 출국장에 가면 그래도 가운데 라인에 들어가 있긴 있는데 양쪽 마주 보고 있는데 솔직히 그렇지. 근데 그래. 어쨌든 간에 그 롯데 면세점은 정말 사람이 바글바글하더라고. 롯데는 요번에 지난번에 제가 갔다 왔죠 했잖아. 깜짝 놀랐다고. 예, 장난 아니더라고. 뭐 깜짝 놀랐다 그랬잖아. 네. 한 2주 전에 얘기했잖아. 네네. 깜짝 놀랄 사람 많아. 특히 이제 다음 주에 더 많을 거야.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는 게 왜 신라는 별로 그렇게 안 많은데 롯데는 그렇게 많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가르쳐줄까? 네. 롯데는 거기 롯데 월드가 있고 막 그런 예. 거가 있고 네. 또 교통이 좀 편하죠. 네네. 그리고 저기는 잠실은 아니 네. 그 저기 호텔 신라는 네. 내가 차가 없잖아요. 차가 없잖아. 그러면 근접하기가 쉽지 않아. 그래갖고 거기 지하철로 내리잖아요. 동국대학교 그거 내리잖아. 거기서 계속 셔틀 돌리잖아요. 셔틀볼을. 예. 근데 그게 쉽지 않지. 나는 뚜벅이니까 인정되지만 보통 사람 자기만 해도 뚜벅이 아닌데 그 갈라 그러겠어?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거기. 얼마 좋아. 갈 수 있죠. 메롱이다 이 사람. 집 앞에 있는 SK도 안 가는데 귀찮아서. 솔직히 해야지. 집 앞에 있는 SK도 귀찮아서 안 가는데. 그러니까요. 예, 1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